HUBS 그해 우리는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평범했던 우리들의 일상도 기록이 되면 추억이 된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거 당해 년도의 특별한 소재를 통해 그해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5월 4일 여섯 번째 그해 우리는 시간. 오늘은 2011년으로 떠나볼게요. 그해 우리는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잠시 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S 등 스마트폰의 보급 및 대중화로 인해 2011년은 SNS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해라고 평가받는데요.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는 2011년 연말을 기점으로 몰락했고 곧이어 페이스북에게 1위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싸이월드의 몰락과 동시에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은 이해 연말부터 인기를 끌며 국내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스마트폰 보급에 발맞춰 스마트폰 환경에 맞춘 소프트웨어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싸이월드 이용자 수는 바닥을 찍게 되고 스마트폰의 보급화가 80%에 근접하면서 완전히 디지털화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싸이월드를 이용하진 않았지만 이용했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하나같이 그 시절 감성과 추억을 잊을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가 카카오 스토리를 추억하듯이 그런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도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처럼 머지않아 몰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스마트폰과 SNS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1년을 노래 한 곡 들으며 함께 추억해봅시다. 너와 나누곤 했던 수줍었던 얘기들 너는 나를 쉬게 하고 마음에 넘실거리던 웃음 자꾸 내게 기웃대던 시선 살짝 맞닿는 어깨 스치는 손등도 좋아 함께 나란히 걷고 노래도 2011년 미디어법의 개정으로 인해 종편 채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종편이란 단어를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종편은 종합편성 채널의 준말로 동아일보의 채널A, 조선일보의 TV조선, 중앙일보의 JTBC, 매일경제신문의 MBN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종합편성 채널에서는 이름 그대로 뉴스 보도를 비롯한 드라마, 교양, 예능, 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편성하여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날에 들어서 종편은 지상파 3사보다도 프로그램에 있어서 높은 인기와 퀄리티를 수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종편 채널들은 당시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해 출범 뒤 2년간 광고 영업을 직접 하고 그 광고의 길이를 더 길게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유리한 특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종편이란 개념이 생긴 지 약 1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는 마냥 놀랍기만 하더라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1년이란 시간이 지난 11년 미디어법과 종편 채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굽히신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 보면 같은 기억 여섯 번째 그해 우리는 시간 오늘은 2011년도의 우리를 떠올려봤습니다.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두 그 시절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감성을 지닌 SNS라는 생각이 드네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인스타그램에 이어서 우리 시대의 감성과 트렌드를 이끌 다음 주자는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2011년 그해 우리는 진보했다. 하고 여러분 모두 중간고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5월은 날씨도 좋고 축제도 기다리고 있으니 하고 여러분 모두 시험 성적은 잠시 잊고 행복한 5월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저는 아나운서 강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H. UBS